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무대 위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 선교사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전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공연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는 이곳이야말로 주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무대입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제발 믿음 좀 주세요. 그런데 최근 준비하는 공연에서 진짜 믿음과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맡았던 역할들은 쉽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무대 위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존재를 직면했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나 곧 내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그 역할이 바로 나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는 그저 그런 척 흉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음을 만났으면서도 전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내 전부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애를 많이 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흉내낼 필요 없는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를 먼저 십자가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공연 예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길, 바로 십자가로 초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